나오면 누가 말려. 떠나려고 손 흔들면 난 슬퍼요. 그대가 올 때는 즐거워요. 서산에 걸린 태양이 붉게 타요. 아 그때 내 마음 그대 곁이 좋은데요. 오 그대는 떠나려고 손 흔드네. 원하는 내 마음 영원히 안 변해요. 서산에 걸린 태양이 붉게 타요. 예 사장님 돌아오면 누가 말려. 어 날 버리고 간다면 난 슬퍼요. 어 독수 공방 나를 두고 하지 마오. 서산에 걸린 태양이 붉게 타요. Oh, let's go one more time. 말려 서산에 걸린 태양이.